Where is it from? 어디선가 찾아온 사운드 다시 날 찾은 듯한 날이 그 radio tone 2.51이 줄 signal 희미했던 수많은 너의 속성 명해진 너의 맘 날 떠오르게 해 시간과 공간 사이를